이 시간에 시인은 해인살 단풍이라는 시입니다. 부산의 본연님들과 가을에 해인사를 하셨는데 여기서 그 즉흥시로 지은 시예요. 그 간 원님 속의 단풍, 저 열정적인 설법을 보라. 장경의 골수를 누설하고 있다. 빛 곧 공, 공 곧 빛. 그것은 신경일세. 조용히 거닐며 음화의 무견을 미소에 담으니 해인사의 단풍은 춤으로서 받아들세. 이런 시입니다. 이제 공부를 흔히들은 이제 어디를 가도 그 무엇을 봐도 이렇게 항상 이런 경지입니다. 그윽한 원님 뭐 그 원님 속의 단풍. 참 해인사의 그 모두 수목들이 울창하지요. 그런데 거기 군데군데 사이사이 아주 물이 깊게 든 그런 단풍들이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드는 있는데 그 물이 든 데 빠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즐기느냐? 저 열정적인 설법을 보아라. 정말로 그 단풍 물든 단풍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열정적인 그런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무정의 설법을 들을 줄을 알아야 돼. 장경의 골수를 누설하고 있다. 팔만 대장경 아주 골수, 그 골수를 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빛 곧 공이고 공 곧 빛. 그러한 세계를 그렇게 들추어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어제도 법문에 그랬죠. 꿈을 꾸민 종 알면 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형상이 아니고 광명이다. 그것도 어디서 나온 광명이냐면 내 자성, 자성에서 나온 광명이다. 그래서 그 꿈에 있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비치고 빛 그대로가 꿈에 있던 모습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빛 공, 곧 공, 공 곧 빛. 그것은 그냥 그대로가 신경 전체를 적쳐내고 있다. 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법하고 있는, 거기에서 적쳐내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그냥 노출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용히 거닐며 유마의 무견을 미소에 담으니, 단풍이 무리든 그 해인사 산길을 조용히 거닙니다. 거닌데, 그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경지에서 거니느냐. 이제 그 부처님 당시 때, 유마거사, 아가 이제 그 몸져 누워 있습니다. 병이 들어. 근데 그 병은 보통 병이 아니야. 중생의 병을 대신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모두 10대 제자며 모두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보살들에게 한마디로 해서 그냥 칠부로 조사인 문수, 그냥 문수과장이라도 다 가서 병문안을 하라고 하는데, 그 병문안을 하라고 하면은 전부가 나는 못 갑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병문안을 갔다 하면 전부 한방만 인석을 맞은다. 이 말을 사는데. 이게 칠부. 그런 대, 이, 보현보살 과장이라도, 어째서 그러냐, 그 뭐, 그 전에 다 한 번씩 유마거사한테 당했습니다. 입만 열면 당합니다. 그러니 병문안 하기가 무서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최후의 문수보살, 칠부로 조사, 부처님을 일곱을 깨쳐서 부처가 되게 하는 그 문수보살을, 그러면 문수보살에 가봐라. 그러니까, 부처님 명을 받들어서 가겠습니다. 가서 명문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문수와 이 유마거사가 만나면 굉장한 한바탕 법장이 되었구나. 그리고 전부가 따라 나섭니다. 예. 전부가 따라 나서는데, 그래, 거기에서 둘이 아닌 도리를 모든 보살들과 그 부처님, 그 1200 대중이 다 각자 각자가 둘이 아닌 도리를 일러요. 예. 그런데 최후의 문수보살이 둘이 아닌 도리를 묻고, 마지막, 이제, 유마거사한테 묻습니다. 다 삼배 절을 하고 물어. 거사여, 부처님 당시 때 왜 부처님 처소에서 그 법을 설하지 않고 둘이 아닌 도리를 유마거사 회상에 가서 설하게 했을까요? 깨달은 경지에 들어가면 승속이 나눠지지 않아. 이게 칠부로 조사과장이라도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물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 둘이 아닌 도리를 설에 맞췄습니다. 근데 거사께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하고 문수보살이 그렇게 유마거사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단자무견, 단정히 앉아서 아무 말이 없었다. 예. 둘이 아닌 도리를 이르는 극치의 경지입니다. 근데 그 단풍이 든 해인사 숲길을 거닐면서 그 유마의 무견을 유마거사가 단정히 앉아서 말이 없으신 그 경지를 내가 혼피긋이 미소 짓는 그 미소에 담았다. 그런 말이에요. 네. 유마의 무견을 미소에 담으니 해인사의 단풍은 춤으로서 화답일세. 해인사 골짜기에 물든 단풍들은 그 바람결에 떠올러올 춤으로서 내 미소에 담는 그 무견의 경지를 화답하고 있다. 예. 이제 이렇게 이 공부하는 이들은 그 무엇을 봐도 그런 경지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 공부원이들은 항상 모든 것을 볼 때 보는 데만 빠져있지 말고 항상 보는 그 근원에 사무쳐 한번 사색을 해볼 것. 또 들을 때 듣는데 소리에 쫓아가 있지 말고 소리에만 쫓아가 있지 말고 그 근원에 돌아가 살펴서 항상 일치시켜서 일상이 비추고 웃음은 한때인 그러한 경지의 사람이 되어야 상사를 면합니다. 신명 본문 80에 성문이나 영각의 지혜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나니 성문이나 영각의 지혜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어떤 도리를 지금 이 앞에서 지금까지 서려온 그런 진리의 경지를 성문연각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문연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문은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을 듣고 또 그 법문의 이치를 참고해서 이렇게 이제 이 사저 도리로 깨달는 사람을 성문이라 합니다. 연각이라는 분들은 12년법을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깨닫는 분을 연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 깨달음의 경지로서는, 해야 될 바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법문에, 본래엔 깊고 얕음이 없건만, 업으로 인해 경지라는 것이 생겼다 했습니다. 본래는 이렇게 깊고 여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부가 천연 부처님이에요. 천연한 부처님이에요. 천연한 부처님 경지는 어떤 경지예요? 어쩌니게 꿈을 꿰어서 꿈의 세계를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눈을 떠서 꿈을 깨고 나서는 그런 꿈의 세계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리지 못하지 않아요. 네. 내내 그 마음이 그 마음인데. 그래서 그 이유를 어저께 얘기했죠? 어찌해야 하겠느냐? 어찌해야 그렇게 되겠느냐? 그 말이야. 잠을 잘 때나 잠을 깨서나 내 자성의 능력을 그렇게 부려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냥, 여자는 그냥 남자에 빠져있고, 남자는 그냥 여자에 빠져있고, 그냥 먹을 것에 빠져있고, 그냥 좋고 나쁜 것에만 빠져있고, 그래서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계속 매일같이 동물의 왕국을 봅니다. 여볼까요? 나는 이렇게 교화문에 나오기 전에 그냥 내 집에 있을 때 또 매일 아침이면 도살창을 갔습니다. 소잡는 도살청. 참그를 한번 가보십시오. 소잡는 도살청을 가면은 그 이른 새벽길에 사람들이 언제 모였는지 줄지에서 쭉 일렬로 서 있습니다. 뭐 들어와 있을까요? 소피 먹으려고. 여러분들 여기 그런 데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그냥 소고기만 사먹어. 맛있다고. 그 새벽에 이렇게 도살장을 가면은 지리기도 질지 않습니다. 길이도 딱 도끼 자루가 이만해요. 도끼 아닌데 그 망칩니다. 쇠띵이가 퉁개도 이만해요. 이 정도 퉁개에 지리기는 여기서 이 정도 지리기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망치 자루는 이 집 딱 이 지리기예요. 그러면은 오른손에 그 막지 자루를 딱 들고 소 꽃두레를 딱 잡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은 그 도살장에 들어와요. 도살장 참 깨끗이 소지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밖에 줄지어서 쭉 한 줄로 서 있습니다. 거짓말 좀 보태면 끝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해서 많은 숫자가 와 있다는 소리야. 네. 그렇게 내가 거짓말을 잘해요. 끝을 몰라. 근데 그걸로 그 소가 어떤 소든 아주 제일 좋은 그날 도살을 소 중에 제일 좋은 소를 두었다 그렇게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소가 여러분 뭐 청도라든가 진주서라든가 소 싸움 어디 봤죠? 그렇게 좋은 소 딱 들고 온데 그렇게 좋은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소가 아무 반항 없이 그 도살장을 들어옵니다. 근데 어떻게 안지? 두 눈에서는 이 손가락 한 매듭 같은 그런 눈물이 두글두글두글두글 굴러 떨어짐선 들어옵니다. 죽을 줄 안다는 소리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거역 없이 그렇게 조용히 따라 들어옵니다. 참 기맥힌 현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고 오른손으로 두 눈 사이 사람의 이 머리 위에 가만히 있죠. 털이 이렇게 동그라매진 뒤 왜 대답이 없어? 그 자리를 한번 딱 때리면 그 큰 소가 앞무릎을 탁 땅에 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탁 때려요. 그러면은 뒷발가장 탁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때리고 나서 세 번 때렸죠. 반드시 세 번 때려요. 다시 한번 때리고 나서는 때리면은 소가 옆으로 드러나서 그 피부가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뜹니다. 온 그 배 있는 데 그 이 목 밑으로 그 거죽이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어요. 그러면 칼도 크지도 않아요. 딱 이만합니다. 근데 아주 비수예요. 병원에서 쓰는 칼처럼 아주 그렇게 잘 든 칼입니다. 근데 그 잘 든 칼은 어서 산 것이 아니고 대장간에서 특수하게 맞힌 칼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맞힌 칼이에요. 근데 그걸로 목 한 중간 부분을 약 40cm 거리로 쫙 긁습니다. 이렇게 서 잡는 법을 그냥 잘하는 사람 없죠. 내가 또 백종인가? 쫙 긁어요. 긁은 다음에 그 껍질을 잡고 쫙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껍질이 이렇게 좀 늘어나요. 벗겨져요. 그러면 요새 노랑 장화 있죠? 그 어디 이거 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신는 여기 오금가장 올라온 노란 그 장화 얇은 장화 있어요. 그런 장화를 탁 한 오른쪽 발에다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깨끗한 그 장화를 소독된 장화를 그래가지고 그 발을 그 속껍질 오른쪽에 잡은 속껍질 안으로 발을 넣어요. 갖고 꽉 밟습니다. 밟고 옷껍질을 두 손으로 쫙 잡아 일으키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지면 목에 있는 동맥을 하나를 탁 끊어요. 그러면 거기서 피가 나와가지고 속껍질, 발로 박고 서 있는 그 속껍질 안에 피가 이렇게 샘물처럼 고입니다. 동맥에서 나와서. 손은 눈을 펄렁이 뜨고 있습니다. 안 죽었어야지. 죽으면 피가 굳어버려. 이게 산 자체에서 계속 피가 나온 놈을 그 줄 서 있는 사람을 사람들에게 그 이 한 그릇씩 주는 거예요. 사그 대접을 하얀 사그 대접에 그 피를 주면 어찌겠어요? 하얀 대접에 떠준 뒤 옆에도 묶었죠. 잉? 붉은 선열이 묻어 있는 그 피를 아주 맛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바로바로 마시고 그냥 나가야 돼요. 뒤에 사람 물어야 돼요. 손은 그것이 눈을 펄렁이 뜨고 아직 죽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잔인합니다. 죽여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는 그 앞에서 그 피를 묵으면서 좋다고 입을 쓰다듬고 가요. 그런 것을 보려고 나는 매일같이 새벽길에 도살장을 갔습니다. 강주 월산동가 도살장이 있었어요. 왜 갔을까요? 그런 것을 보면은 공부에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방심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조복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이 공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화문에 나오니까 도살장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동물의 왕국을 매일 봅니다. 예. 늘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답게 그 슬기롭게 그 지혜를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동물 중에 가장 악랄한 지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죄악을 동물 중에서 큰 죄악을 가장 많이 짓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미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앞줄에 놓고 앞줄에서도 가장 앞에다 놓아야 할 것이 이 공부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본래 깊고 여틈이 없건만은 우리가 그렇게 몸으로 나를 삼고 삶으로 해서 그러한 죄악을 범합니다. 눈이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주니라고 죄를 짓고 귀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니라고 죄를 짓고 코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니라고 죄를 짓고 여러분 집에 가다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고 그냥 이 한우집에서 냄새가 아주 좋게 나니까 그래서 끄달려 가서 들어가서 소고기 먹은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코로 인해서 왜 죄를 지어? 지금 그런 사람도 있을까 싶어서 한 얘기요. 또 입의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죄를 짓고 몸뚱이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죄를 짓고 뜻의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신수 육적고로 몸에 여섯 도둑놈을 기르느라고 가진 죄를 다 짓는 것이 중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눈, 귀, 코, 혀, 몸, 뜻, 이놈이 여섯 도적놈들이요. 네. 내 자성의 그 참 불가사의한 그런 신통과 불가사의한 그런 능력을 다 도둑질해 가는 도둑놈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꿈에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부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그런 업을 다 쉬어버렸을 때는 근데 이 두 눈을 딱 뜨고 난 게 그 어부 세계로 돌아버려. 눈, 귀, 코, 혀, 몸, 뜻 그 종놀이한 세계로 돌아본다. 그게 뭐지? 꿈 깰 때도 그 마음으로 꿈 깼어도 그 마음 아닌가? 그런데 꿈 깼어요. 잘 때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도리어 꿈을 깨고 나서는 그런 능력이 더 있어야 할 건데 그럴 수 없느냐 그런 말이요. 자명하지 몸땡이로 나를 삼고 사는 그 업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이치가 들어오지요. 본래는 깊고 여태미었건만 업으로 인해 경기란 것이 생겼다. 성문유 경기, 연가구 경기, 보살의 경기 등등등등 그런 경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째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그냥 원래 우리 본래 자성이 지니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부리고 갖춰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 이 세계엔 이러이 차별 없어. 각각의 능력마저 다르지 않네. 다르지 않다. 넷가의 실버들 취미로세. 그랬습니다. 이 세계엔 이러이 차별이 없어. 이 세계. 어떤 것이 이 세계요? 물들지 않는 우리의 본연은 본래의 마음, 그 세계.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 그냥 천연 부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능력마저 닳지 않다. 거기에 능력이 그냥 모든 것이 단 한 가지도 다른 것이 없어, 부처님과. 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내과의 실버들 총이라서 느닷없이 그냥 그 말이 갖다 놨습니다. 근데 내과의 실버들 추미로세 한 그 한말 속에 예, 그러한 이치를 통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신명 본문 81에 진실로 한 물건도 없어서 신묘한 지혜만 홀로 있네. 그랬습니다. 어제 그 부산서 오신 그 분홍색 옷 입고 질문원님한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 나로 인해서 지난달에 깨달았죠? 대답이 없어. 근데 오늘은 옷이 달라졌네? 근데 그 자리에 딱 내 지도를 받아서 사무치니까 진실도 한 물건도 없어서 신묘한 지혜만 홀로 있네 한 그런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 자리에 비춰서 이치가 맞지요? 어째 대답이 생지 않네? 그래, 저렇게 정직해. 법명 뭘 하겠지? 법경입니다. 법경? 예. 그, 어디 다닌다 했지? 판사요? 오, 그러면 이런 것도 잘 알아야 판사 놀이 잘한대.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판사 놀이 한가? 진짜로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식묘한 어째서 내가 한 소린 거는 진짜로 판사 노래 오래 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정직한 고인은 진실로 한 물건도 없어서 겉과장은 들어온다 그 말이요. 그런데 신묘한 죄만 홀로 있네. 그것은 아직 잘 안 들어온다. 사람이 저래야 돼. 이제 저분한테 자기 판결을 받는 사람은 참 재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정직해야 돼. 그건 잘 안 들어온다. 모든 사람 부끄러워서도 그 대답 못해요. 모르면서도 안 지키. 신묘한 지혜란 것은 이제 그래요. 신묘한 지혜는 이제 앞으로 어제 그런 비유를 들었죠. 그 자리에 깨달라 사무친 것은 어머니 뱃속에 열 달 있다가 막 나는 응하고 나온 애기와 같다 했죠. 그래서 어른이 지니고 있는 달릴 것 다 달리고 지닌 것 다 지녔는데 달릴 것 다 달린 것 지닌 것 지닌 것들이 재부실을 못해. 그것이 재부실을 하는데 가장은 한 20년이 걸려. 그와 같아요. 깨닫고 나서는 이 신묘한 지혜만 홀로 있네 그런 경지에 들어가려면은 여기 신묘한 경지란 것은 뭔고는 자성이 지니고 있는 내 마음 그 본래 마음 참나가 지니고 있는 어쩌니 그 꿈의 세계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을 다 부릴 수 있는 네까지를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도 차이는 있지만은 그 큰 대별에서 쉬운 두 단계가 있어요. 쉬운 등대 차근차근 더 높아져가는 단계가 그런데 그건 어디서부터 첫걸음으로 들었느냐 어째서부터 신묘한 그런 지혜가 들었느냐 신묘한 지혜가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기는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 정도를 몰라서 전혀 모른다고 해요.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냥 그 완전치 못합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어째서 그 경지 신묘한 경지 그런 지혜를 어디서 받느냐? 제일 첫 번에 내 지도를 받아서 오 바로 이것이구나 했을 때가 그 신묘한 지혜예요. 네. 어째서 신묘한 지혜일까? 절대적으로 내가 내 눈 볼 수 없지요. 네. 그런데 내가 내 눈 보기보단도 더 어려운 것이 그 내 마음 본래 자리를 탁 깨달아서 바로 이거야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됐죠. 그것이 첫 번째 신묘한 지혜의 첫걸음이에요. 네. 볼 수 없는 것을 봤죠. 네. 볼 수 없는데 본난데 그 다음에 신묘한 지혜 가르쳐드릴까요? 네. 내가 또 이제 말도 존경해서 잘해야 돼. 또 내가 뭐 부탁하는지도 몰라. 부탁한다 그러면 아니지. 판사를 옳은 판사 되지 말하는 소리지. 왜 부탁이요? 절대 뭔 일을 저지고 판사 찾아간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야. 불량한 사람. 나도 살짝 불량한 사람 들려다 돌아왔어. 근데 그 다리 탁 깨닫고 나서 몸을 좌우로 흔들어 봐라. 그랬지요? 네. 근데 좌우로 흔들었는데 그 탁 깨달은 그 자리 흔들림이 있냐 없냐 할 때에 없다고 그랬죠? 예. 그래요. 그것이 신묘한 지혜. 흔들었는데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는 데서 흔든다. 흔들림이 없는 데서 흔들 수 있는, 흔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심야지. 네. 아이, 그렇죠. 그거 봐, 그거 대단한 것이요. 흔들면서도 흔들림이 없다고 할 수 있고, 어? 흔들림이 없다고 하면서 흔들어라 하면 흔들 수 있는, 그거이 신묘한 지혜. 신묘한 지혜를 그득 그렇게 터득해 가면 돼요. 어린 애기가 어머니를 채설 빨면서 쳐다보면서, 하다가, 그냥 언젠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다가 엄마 그러듯이 그러면서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루어갑니다. 신묘한 지혜도 그렇게 이 법문 자리를 빠지지 않고 오면은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지 한물고 없다 하민들 설이요. 한 물건 없단 그런 말가장도 설 수가 없다. 한 물건 그 자리 그냥 오직 그 심해의 문물이라 탁 깨달라 사무친 그, 그것밖에 이 삼천 대천세가 없어. 온통 그것이요. 그 참나 한나인 경지요. 그런 데서 푸른 것은 푸르다 가고 붉은 것은 붉다가 보는 그것도 신묘한 지혜. 네. 오늘 너무 다 가르쳐주는데. 감사합니다. 그것도 신묘한 지혜. 긴 것은 길다고 짧은 것은 짧다고 그렇게 판결한 것도 그것도 신묘한 지혜. 네. 왜? 함이 없는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고 있는 데서 한 것이 흙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신묘한 지혜. 예. 하민들 서리오만은 본래 이러한 지혜가 있을 뿐이다. 예. 정말로 이런 경지의 사람이 돼서 일상을 살려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이 집에 신묘한 지혜 있어. 이러이 가치함도 있다니. 참. 그냥 설명할 것이 없네. 넘어갈 것이야. 신명법문 82. 근본 경지 이 드러나서 마음으로 공부할 바 아니니. 여기 마음으로 공부할 바 아니니 그만은 경계를 따라서 비유해 가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할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다. 그런 말이요. 응? 근본 경지 이러이 드러나서 마음으로, 여기는 마음이라겠니까 지금 이러이 드러나는 그 경지를 얘기한 것 아니에요. 네. 이러이 드러난 경지에서 밖으로 상을 경계를 보고 경계를 보되 경계가 아닌 데서 이 얘기를 하면은 또한 그거 그냥 함이 없는 함이 함인 데서기 때문에 분별 아니고 마음 아니요. 그런데 아직 그렇지를 못하고 근본 경계를 드러났건만 마음으로 궁구해서 그게 모든 것을 알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건 걸로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대로 가 없는 이것이라. 그냥 이대로 가 없는 이것이다. 그만 이것이라. 어떻게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음이 있으랴. 그런 드러나고 드러나니 아님이 있을 수가 없다. 길가의 참석들도 저리들 웃으며 산천의 초목들도 저리들 웃음을 점점점을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도 웃어 누구를 보고 웃게? 지가 저를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웃어요. 지가 저를 보고 몰라서 찾는 사람들을 보고 웃어요. 비웃어. 그냥 웃는 것이 아니고 에라이. 산천의 처목들도 에라이 그렇게 비웃어. 이게 허다못해 길가에 발뿌리에 채인 돌멩이도 비웃고 산천 초목도 비웃는 사람이 되어서 쓰겠어? 네.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어찌해야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허공에도 삼켜 녹인 것이라. 허공에도 삼켜 녹인 이것이라. 생각마다 이러할 뿐이라네. 그렇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임해서, 모든 것을 임해서 중생 세계 이 눈, 귀, 코가 혀잔대로 행동을 해서 업을 짓는 업을 녹이려면 항상, 허공에도 삼켜버려. 내 지도에 의해서 깨달아서 딱 사무친 그 순간에는 우주와 나 둘이 아니지요? 네. 그래. 모든 업에 부딪혀서 그걸 극복하기 어려울 때는 빨리 그 자리로 돌이켜서 거기에 그 이치에 비추어서 그걸 녹여내야 돼. 아, 여기 그런 것이 없는데? 왜 그럴까? 내가 왜 여기에 그런 것이 설 수가 없는데? 내 여기 왜 그럴까? 왜 여기서 놀아날까? 그렇게 해서 그걸 극복해 내는 것이 정말이요. 동물 왕국으로 와요. 산채로 미가지를 하나가 물고 있으면 여러 마리가 와서 그냥 산채로 그냥 아직 숨도 떨어지네 뜯어먹어요. 그런 처참한 악어 죽음을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 비추어서 그런 것을 극복의 감으로 해서 그런 죽음을 수천 번 할 것을 면해 갑니다. 네. 그거이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만은 그것이로도 설명이 부족해.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서 숙명통을 해놓고 보면은 그것으로 비교가 안 돼요. 내가 언젠가 이 얘기를 했죠. 금강경에 부처님이 얼마나 후라이를 터놓는 거니는 부처님 나보다 거짓말을 조금 더 잘해. 얼마나 거짓말을 해놓는 거니는 팽창 우주는 그만두고 팽창 우주의 몇천배 몇억만배가 그 밖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총칭해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요. 평창 우주로 우주 내의 것은 우리 기계 과학의 장비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평창 우주 내에 있는 것도 과학 장비로 볼 수 없는 것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과학 연구로서 만들어낸 장비로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몇천 배 몇만 배 밖으로 더 전개되어 있어요. 근데 화엄경에 가면은 거기 세계에 사는 복락, 거기도 차별이 있는데 복락을 전부 이야기해 놨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부처님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로 부처님 제자 되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네. 대단한 행복감을 느껴요. 네. 나는 그래요. 다른 사람 그런 거 아는가 몰라도 나는 그래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냥 보리수 안, 그 밑에 6년 앉아서 탁, 바로 이거야. 하고 앉아서 깨닫고 하는 말이 저 은하계에도 우리가 보는 태양빛과 같은 빛을 가진 별들이 수천 개 있다. 또 은하계가 저 하나인 줄 알지만은 저와 같은 은하계가 수천 개가 전개되어 있다. 평창 우주 내에만 해도. 이제 부처님 제자들 다 나가버렸어. 아 새끼 참말로 믿고 따리고 좀 해보려고 했더니 엄청 거짓말 다른 놈이다. 안 보이는 것을 아주 지 멋대로 지적해본다. 말이 아니라 지적해버린다. 새 지적해버린다. 새가 쩍쩍쩍쩍 어떻게 지적인다. 그러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요? 영국 허블 망원경에 드러나는 것만 해도 3천여 개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저 보는 은하계 속에가 그런 별들이 수천 개, 3천여 개가 전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습니까? 화성, 토성, 거기서 케네디 우주 그 과학 본부로 보낸 마지막 사진이 무슨 사진이었어요? 1억 몇천만 광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기에 은하계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은하계 안에는 수백 개의 은하계가 전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백 개의 은하계를 지내서 그렇게 새롭게 발견된 은하계의 사진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은하계도 또 우리가 본 은하계처럼 그렇게 전개되어 있겠지요? 네. 부처님은 그것을 그냥 보리수 아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얘기했어. 거기에 정도 시간 차이도 이 얘기를 했어. 참 대단. 시간이 똑같은 영 알지만은 아니요. 요 과학에서도 그냥 어르머니 그렇게 해서 얘기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4차원 세계를 상상으로 하는 말들이지만 지기들이 제대로 알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상상으로 하는 얘기지만 4차원 세계를 내 아들이 가서 돌고 와. 그냥 내가 돌고 와. 근데 돌고 잠깐 돌고 왔는데 자기 손자가 여기서 출발할 때 자기보다 더 늙어 있어. 그런 만화가 나옵니다. 상상의 만화. 그런데 과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4차원 세계인데 5차원 도솔천에 가보면 어쩔까요? 도솔천에 가면 어쩔까요? 부처님이 도솔천의 한순간이 우리의 천년이에요. 한순간이 천년이에요. 부처님 거짓말 엄청 하는 것 같죠? 근데 내가 이 설명을 하면은, 아, 그렇게 시간 차이가 그러니? 그래. 내가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꿈에 잠깐 오수를 즐긴데 정심을 묻고 한 10분 동안 오수를 즐긴 동안에 꿈을 꿨는데 소련도 갔다 오고 캐나다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중국 황산도 갔다 오고 그거를 다 다녀왔어. 근데 내가 평소에 다닐 때 그런 걸음으로 그런 시간으로 다 걸어왔어요. 깨고 보니까 10분뿐이 안 되었어요. 10분 사이에 그거를 다 다녀왔어.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지요? 네. 이거 오랜 시간 것을 꿈 한 5분 동안은 꿈 꼈는데 그거 다 그런 것을 겪고 돌아온 일이 모두 허다하지요? 네. 자 그러면 꿈의 시간을 맞닥해야 할 것이요? 꿈 깨고 난 시간을 맞닥할 것이요? 어떤 시간을 맞닥할 것이요? 참, 이렇게 시간을 느끼는 데 있어도 불가사의한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몸소 겪으면서도 여러분도 그냥 살았잖아요. 어떻게 잠깐의 꿈에 그런 시간이, 그런 거리를, 그런 넓은 곳을 다 돌아왔을까? 그리고 그것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꿈은 그런 눈이 그렇게 지내버렸지요? 네. 대답이 크지 않는 것은 양심적이지, 모든 사람이. 참 양심적인 사람은 이 대문에 가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소리 크게 지른데 그 부족에서 박수가장 쳐줄 거예요. 엎을채 절반, 엎을채 절반. 그래요. 그렇게 어째서 꿈의 시간도 옳다갈 수가 없고 꿈 깨고 난 시간도 옳다갈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그저 지나치지 않고 하나하나 그걸 꿰뚫어서 그 바닥에 사무치면 전부 다 한 꿈이에 참나의 경기로 귀일합니다. 네. 어째서 꿈의 시간도 옳다갈 수도 없고 꿈 깨고 난 시간도 옳다갈 수가 없을까요? 당초의 시간이 없습니까? 네. 어째서 당초의 시간이 없을까요? 그냥 살지 마라. 그냥 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 설명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어. 허공은 밖이 없습니다. 밖이 없는 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밖에 없는 안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나는 여러분을 보니 이것은 거리여요 거리가 아니에요. 그 사이는 공간이에요 공간 아니에요. 이렇게 기맥힌 진리의 세계인 거예요. 정말로 불가사의한 경계예요. 정말로 묘한 세계. 네. 그냥 안 취하려니 안 취할 수가 없어요. 네. 춤을 안 추려니 춤을 안 출 수가 없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불법을 만난 것 자체로가 그냥 부처님 제자 되었던 자체로가 그냥 잠이 안 올 지경이에요. 네. 진짜예요. 세상 사람으로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해나간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왜요? 내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많이 100가지, 1000가지를 생각하고 있고 하는 일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농사 짓는 데까지 한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 본연인데 농사 짓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것을 그냥 살기 위해서 하면은 내 팔자가 무슨 놈의 팔자냐. 한 가지 일도 그런데 어째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 한 가지 일로도 잘 산디, 농사 짓는 농사만 짓고도 잘 산디, 이게 경은 번역고 책은 출판하고 집은 지어야 되고 땅은 사야 되고 땅은 사도 되고 산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여기 가서 살 수 있는 자리, 저럴 때는 저기 가서 살 수 있는 자리, 이런 분별을 해서 땅을 사야 되냐. 얼마나 머리 골치 터지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내가 그런 현장에 가면 펄펄 날아 안 날라. 진상 저것들 다 따라다니기들 못해요. 내 발이 얼마나 빠른지. 아 늙은 내가 이제 곧 78이요 내가 그 전에 젊어서는 내 나이를 잊어버렸는데 70이 넘어가면서는 나이를 안 잊어버려. 그것이 자랑이 돼가지고. 그러니 내가 생각해도 도인인가, 도인 아닌가, 내가 나를 생각해도 모르겠어. 도인은 상의 없이 하거든. 근데 이런 지금 일곱을 먹으면서도 내가 이만치 잘생겼다. 아, 이러니 이게 도인이야. 신묘하십니다. 없습니다. 손이 안 나요. 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 안 해도 여러분들처럼 삶 속에 선 것이 아니요. 함이 없는 함 속에서 하고 있어. 미쳤다 해도 좋고 바보라 해도 좋고 그냥 뭐라 해도 좋아. 좋아. 관계가 없어. 그냥 나는 나대로 나야. 아따, 내가 엎을 저 절 받지 않는 박수 한번 받아봤네. 그래. 이대로 가없는 이것이랑 어떻게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음을 아는 이설이야. 그러니까 참석들도 저리들 웃으며 산천의 초목들도 저리들 웃음을 점점점 아느냐 모르느냐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점점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째야 그렇게 되겠는가? 허근게도 삼켜 녹인 이것이라 생각마다 이러할 뿐이네. 뭐 앞에 다 있으니 넘어갑니다. 신명본문 83. 정각은 각이라 할 것도 없고 진공은 공마저도 아니라네. 여러분들, 지도 받은 이들은 이미 겪었던 과정이고, 지도 받지 않는 분들, 나한테 지도를 받아서 지금 보고 듣는 그 마음의 실체를 탁 발견하는 순간, 그렇게 되어버려요. 깨달아서는 깨달은 것도 없어. 깨달은 것이 있으면 진짜로 깨달은 것도 아니요. 네. 깨달아 놓고 본 게 본래 나한테 있었던 것이요. 네. 그래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백지장 하나 젖히고 본 것도 아니요. 네. 아, 참 병원에 백지장 하나도 가린 것이 없는데 몰라. 모르는 사람들. 그런 바보 천치가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가려진 것이 있어야 모르지. 응? 나 그것이 참말로 내 숨통 맥혀. 고로 내가 지도에서 딱 깨닫는 순간 깨달아서는 깨달은 것도 없어. 깨달아서는 깨달은 것도 없어. 정각은 각이라 할 것도 없다. 깨달았다 할 것 가장도 없다. 진공은 공마자도 아니라네. 그 자리는 텅 비어버렸지. 네. 텅 비어버렸는데 텅 비어버렸다 하면은 조금 허물이 있다. 비었다 할 것 가장도 없다. 네. 어째서 그 밖에 것이 있어야지. 네. 온통 그것뿐인데 상대가 있어야지. 상대가 있어야 나라가지. 연설하고 있네. 없을 못자 나자 뭐아 그런 게 불교 방송 들어봐봐. 아, 그냥 나 없다. 나 없다. 나 없으면 그대로 살다 죽지 말라 공부해. 죽어버리면 그만인 거죠. 나 없다. 없을 못자 나았자요. 내가 없다. 그 자리는 어떤 것을 무하라 하는 거니 나 없다 하는 거니는 진공은 진공마저도 아니라는 그 경기를 무하라 해요. 그 자리에 딱 사무친 순간 가 없는 우주로 더불어 나와 둘이 나눠지지 않는 그 경지는 능소가 없어. 나 밖에 것이 없어. 나 밖에 것이 있어야 나라는 지칭이 서지. 나 밖에 것이 오직 홀로 유아 독전이니 거기서는 날아갈 것마저도 없다. 이 말이 들어와야 정말로 불교 맛을 본 사람이에요. 네. 본래 청경하나 업으로 인해 번뇌가 생겨서 은어와 이름들로 글자가 생겼으니 보느니여 그리들 살펴서 볼지어다. 중고는 공마자도 아니라는 그 이치에 들어와서 한번 살펴볼지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어찌해야 그렇게 되겠는가? 이러이 본래 지닌 능력이라 불임도 흔적도 없는 함이라네. 그랬습니다. 그냥 본래 지닌 내 능력이요. 그 능력도 어쩌 찾아온 것이 아니요. 마치 그 능력이 점차 밝아진 것이 뭣과 같으냐. 하늘에 먹구름이 꽉 쪄서 그냥 컴컴하던 것이 구름이 연신 엷어지면서 밝아진 것이 연신 밝아져서 구름이 싹 없어진 게 드디어 그냥 완전히 밝듯이 그렇게 된 경지가 되면 그렇게 되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꿈에 저녁 잠잠성 꿈끼듯이 그냥 그런 세계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나와버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번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산으로 바다로 가지 않고 이 수련대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덩어리입니까? 그냥 복을 지로 온 것이 아니고 받으러 온 것이고 그냥 여러분 자체가 그냥 복덩어리고 덕덩어리고 부채 덩어리들입니다. 자, 신명 법문은 이렇게 접고 질문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질문. 질문해. 좋은 질문, 진짜로 좋은 질문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 공부를 한 이들은, 이제 이 사람이 숨이 떨어지면 가장 자기가 생전에 좋아한 가장 좋아하는 경지를 쫓아가게 돼요. 새와 자석과 같다 했어요. 그러면은 자석이 있고 새가 있는데 자석이 쫓아오든 새가 쫓아오든 제일 가지근 것이 쫓아오겠죠. 네. 또 쫓아가는 것도 제일 가지근 것을 쫓아가겠죠. 네. 참 질문 잘했어요. 질문 좋은 질문 했는데 동타 지옥이라는 말도 있고 동앙 극락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어째 동타 지옥이라는 말이 있으며 어째 동앙 지옥이란 극락이란 말이 있을까요? 내가 이제 중생으로서 아직 업에 굴러다닌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고 업에 굴려다닌 사람인데 업에 다니는 굴러다니는 중생인데 죽어서 죽으면 그 사람이 내가 제일 가지건 사람인데 지옥을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면은 그것을 같이 따라가요. 윤회원은 중생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요. 그것을 동타 지옥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그래도 적어도 지옥에 가장 가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가 너무 좋아 까닭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간 새와 자석 같은 기운에 의해서 그 같이 지옥에 떨어진 것을 동타 지옥이라고 그래요. 예. 동왕 극락이라는 것은 뭐냐? 같이 가서 극락에 태어난다. 그것은 동왕 극락이라는 것은 뭔 거는 아무나 동왕 극락은 또 안 돼요. 근데 이제 항상 마음이 그 순해서 착해서 착해서 남한테 그 못 올리지 않고 착한 마음을 늘 쓰고 마음으로나 물질로나 내 능력에 따라서 보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근데 깨닫지는 못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극락에 가 있습니다. 제일 그 좋아하는 사람도 보통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제일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동타 지옥이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동왕 극락이에요. 근데 제일 좋아한 내가 극락할 수 있는 정도는 못 돼야 그렇게 착한 사람은 못 아니요. 좀 살아 생전에 그런 게 육바라밀 중에 보시가 제일 앞에 있어요. 베풀고 살아야 돼요. 인생이면 그것은 지옥 가시니. 근데 이제 그렇게 살기는 살았어도 극락에 갈 정도는 못 돼. 그런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극락에 있어요. 그런 게 쇠와 좌석과 같아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극락에 태어나게 돼요. 그것을 동왕 극락이라고 그래요. 네. 자, 이 설명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공부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스승 지도로 받아서 그 자리를 깨달았는데 지금 때 경계로는 상사자재가 하더라도 못 얻었는데 그냥 나쁜 거 보면 나쁘고 좋은 거 보면 좋고 그냥 그래. 그리고 내 공부 열심히 하는 경지도 그 상사자재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지옥에 갈 것인가? 극락에 갈 것인가? 걱정이에요. 네. 참, 그래서 질문이구만. 네. 그래요. 아주 질문 잘했어요. 뭐 하는 사람들 대변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네. 여기 있는 전체 사람을 대변해서 질문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나 남편보단도 이 공부 그 자리를 더 소중히 알아요? 소중히 안 알아요? 대답해봐. 내 남편보단도 내 자식보단도 이 공부 그 자리를 더 소중히 아냐 모르냐 그 말 물었어요. 앉아서 대답해봐. 앉아서. 앉아서 말했다 돼요. 스승님, 저한테 너무 아직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참으로 참 이 세상에 제일간 어머니가 되려면 아들보단도 이 공부를 더 좋아해야 돼요. 참으로 좋은 마누라가 되려면 남편보단도 이 공부를 더 좋아해야 돼요. 어째서? 어째서? 이 공부를 내가 마치면, 내가 해서 마쳐서 상사자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치면 그 남편은 물론이고, 아니 그냥 여자들은 아들 딸들이 더 먼저더만 우리 본연님 본 게 나는 저리 가버렸어. 이런 그러니까 그 육신 먹은 게부터 저리 내버리대. 아들 딸들이 저 훨씬 저 난 거짓말을 못한 게 그래. 근데 이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그 남편은 구제해. 제일 먼저 가서 구제하게 돼. 내가 사랑했으면. 근데 내버리면 안 돼. 그게 이 세상에 살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좀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래야 내 생애라도 구제하지. 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그냥 크게 늘 얘기하지만 그놈이 그놈이요. 그게 다른 놈 생각하지 말어. 정말로 그년이 그년이고 아 겁나니까 웃으실 일이 아니 거짓말 아니요. 그런 게 금생에 와서도 인연을 맺어가지고 같이 살았으면 그 사람이 제일 가지건 사람이야. 그놈으로 저게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그래서 이제 봐요. 그러면 어째요? 살아생전에 남편 공부보다도 남편을 좋아한 것이 더 좋겠어요? 남편보다도 이 공부를 좋아한 것이 더 좋겠어요? 이치로 말해봐. 마이크 대고. 어떤 것이 더 좋겠죠? 이치적으로는 공부를 좋아하는 것이 더 궁극적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죠. 아까 저렇게 양심적이야. 이치가 그러면 그 이치를 따라야 한 거예요. 이제 이 공부를 남편보다 더 좋아해야 된다 해서 남편 사랑하지 말라 소리 내가 안 했잖아요. 다른 놈 생각하지 말고 남편을 사랑했지, 사랑해라 했잖아요. 근데 무슨 허물이요? 남편보다 이 공부를 더 좋아했다고 해서 나쁠 것 하나 없어. 이 공부를 좋아하는 건 마치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남편보다도 이 공부를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도 이 공부를 더 사랑해요. 말도 되고. 그래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 대답이 여러분 전체를 대변하는 대답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런 대답이어야 돼요. 그래서 한 집에 진실한 출가자가 하나가 나오면 구족이 생겨난다. 사전대 팔족가장도 다 구제하게 된다 그 말이야. 이러한 공부요. 정말로 그래서 이 수련대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과거 3세 재벌이 다 장가갔어. 전등록 봐봐요. 그리고 다 아들 한나석이 다 있어. 그러고 나서 출가했어. 출가해서 다 깨달아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 하고 얘기했죠. 아버지보다도 더 가지키두고 앞자리에 두어야 할 것. 그것이 이 공부고, 마을의 아들보다, 아들 자식들보다도 더 앞자리에 두어야 할 것이 이 공부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라고 그랬다. 그것뿐 아니라 전부 과거의 부처님네들이 전부 왕자예요. 왕자인데 전부 왕자도 외아들도 태어났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왕이에요. 그런 왕의 가장도 버리고 왕의 자리보다도 더 앞에 놔야 할 공부가 이 공부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네. 이 공부가 이렇게 훌륭한 공부입니다. 강연은 자꾸 올라와서 내 이 이쁜 얼굴을 개래요. 그것이 자꾸 걸린 게 내려.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불법을 다른 종교는 모든 것이 밖으로부터 구합니다. 밖으로부터 구해요. 그건 정말로 그런 것을 일러서 미신이라 한 거예요. 자, 세상 보면 너무나 어두워요. 그런데 용하게도 이런 불법을 만났고 이런 불법을 만난 데서도 여러분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인증해 준 자리에 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부처님으로부터 인증해서 쭉 이분이 인증하면 그 인증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사람한테 너 바로 깨달았다, 네 법이 옳다 그렇게 인증해 주고 그렇게 쭉 내려온 인증을 받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공부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다 아는 일이고 책마다 다 나와서 뒤집어져 있지요니? 그런 자리에서 공부한 것과 그런 자리 아닌 데서 공부한 것과는 하늘 땅 차이다. 그런 자리는 그냥 자리에 임석해서 다녀간 것만으로도 굉장한 인연이 된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구절구절이 있는 말씀이에요. 항차 길에 가다 섬에가 스쳐도 500세 인연이거든. 절법의 도량에 한번 다녀간 것은 더 말할 거 있느냐 그 말이야. 500승 옷을 스쳐가는 것만 해도 500승이면 어따 엄청 후라이 터났네. 그럴랑가 몰랐다. 사람 의심한다는 하지 말하겠다 자리야. 근데 500승 인연으로도 모자란 거 생각해봐요. 60억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어째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중국도 소련에도 독일도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도 이 땅땅에 태어나서 어째서 이국에 안 태어나고 이남에 태어났어. 이남에 태어나고서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만나지 못한 사람이 10의 9알인데 9.9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났어? 만나고서도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인데 지나간 것도 대단한 것인데 섭외를 스친 것도 그래서 500승 인연이라고 그래. 500승 인연을 지어야 섬에 스쳐 나가는 인연도 돼야 그렇게 생각해 오니까 그 말이 조금은 들어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쳐서 이 정법 도량에 와서 정법을 듣는다는 것 상상을 해봐요. 대단한 인연인 거예요. 그런 대단한 인연은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본문 여기서 접습니다.